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가 적도기내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 참가와 이 나라에 대한 공식 방문을 마치고 26일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.